가문사터 동 3층 석탑 사리가춤 경주 가문사지 출토 통일신라 682년경 보물 1359호 가문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682년경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다. 지금은 동서 3층 석탑과 건물 터만이 남아있다. 이 사리가춤은 1996년 동탑을 수리하기 위해 해체했을 때 3층 탑신석 윗면의 사리공에서 발견됐다. 사리가춤은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탑 안에 넣을 때 담았던 여러 겹의 용기 세트를 말한다. 가문사 동탑의 사리가춤은 전각 모양 사리기를 상자 모양 사리 외함 안에 넣어 중첩시켰다. 또한 사리가춤 앞에 전시된 수정 사리병은 원래 사리기 중앙에 놓은 후 보주와 연꽃잎으로 장식된 복발 모양의 뚜껑을 덮어 보이지 않도록 했다. 한편 금도금을 한 사리 외함의 내면에는 안에 넣은 사리기를 지키는 사천왕상 부조가 붙어있다. 부처님의 세상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천왕은 각 방위를 지키고 있는데 북방 다문천왕은 손에 탑을 들어 방위를 나타낸다. 갑옷을 입은 사천왕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한 조각기법이나 사천왕의 자연스러운 자세 등을 볼 때 당시에 금속 공예 기술이 매우 우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.